9월 22일, 목요일. 나 같은 죄인을 입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설령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영이 살뿐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처럼 성령에 의해 죄로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삶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일어날 종국적 부활에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입양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를 받아들여 키우는 제도였다기보다는 상속자를 세우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종으로 율법의 정죄를 무서워했던 우리가 이제는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전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우리도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내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 기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입어주리라. 묵상 에세이.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영. 나는 20대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보았던 토정비결에서 내 운세는 허성세월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고통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니 그 말이 달리 들립니다. 가끔 주님의 은총이 안 느껴져 사시나무 떨듯 무서워질 때, 이때가 허성세월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몰려오면 불이 나게 일어나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허성세월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대체로 돈과 관련된 염려가 가장 많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오는 염려도 많습니다. 평생 나를 따라다닌 염려는 내가 굶어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미래를 보장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면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주님을 대신한 가짜 주인을 박살내야 진짜 주인이 오십니다. 그분이 내 생을 열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주님,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며 염려와 두려움을 날려버리십시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허운사계,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한절 묵상. 새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과 삶이 변화되어야 진정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를 가로막는 것은 과거에 죄악된 생활습관입니다. 이를 고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새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옛 생활 습관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자격 없는 제게 찾아오셔서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험난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